지친 영혼은 머물 곳을 잃어 고독이 차갑게 날 짓눌러와 검은 태양이 나를 태워갈 때 바람이 조용히 널 데려와 어둠 속으로 아스러진 나와 같던 꿈들은 너와 함께 내게 돌아와 내가 그리는 모든 세상 앞에 너와 함께 있어 You're the flowing sound that travels through my mind The glowing light that guides me through the deepest darkest night Shining in my heart I hold you every moment by your side. I'm guess so good. 터져간 나의 잠든 희망은 너와 함께 내게 돌아와 내가 그리는 모든 세상 앞에 너와 함께 있어 You're the flowing sound that travels through my mind The glowing light that guides me This night shining in my heart burning up forevermore Gonna hold you every moment by your side Common 태양이 나를 태워갈 때 바람이 조용히 널 데려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